이렇게 예쁜 건데 허락 없이 내 맘 흔들어 시도 때도 없이 오늘 유난히 더 예쁜데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하다 아무것도 못했어 나비처럼 날아와서 사랑이란 꽃을 피워주네 태양을 향한 꽃처럼 내 눈은 내게만 향해 난 정말 예뻐도 너무 예뻐 예고도 없이 내 맘 차지해 넌 못 뜨겠어 어딜 봐도 네가 보여 Falling 내 맘에 네가 내려서 자꾸 웃음이 번져 나와 시도 때도 없이 Falling 내 눈에 네가 내려서 가끔 눈물이 새어나와 조금 낯선 설레임에 행복해 유난히 더 예쁜데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하다 아무것도 못했어 나비처럼 난 날아와서 사랑이란 꽃을 비워주네 태양을 향한 꽃처럼 내 눈은 내게만 향해 나 정말 예뻐도 너무 예뻐 예고도 없이 내 맘 차지해 눈 못 뜨겠어 어딜 봐도 네가 보여 Falling 내 맘에 네가 내려서 자꾸 웃음이 번져나와 시도 때도 없이 Falling 내 눈에 네가 내려서 가끔 눈물이 새어나와 조금 낯선 설레임에 행복해 지금 나 좀 심각해 네 생각에 아무것도 못해 아무래도 이맘 전해야 할 것만 같은데 부디 너도 내 맘과 같기를 oh oh. Falling 내 맘에 네가 내려서 자꾸 웃음이 번져나와 시도 때도 없이 가끔 눈물이 새어나와 조금 낯선 설레임